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속 안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 목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속 안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이 요한의 어이없는 죽음, 비참한 죽음, 네. 사건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이해할 때 늘 문맥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요한의 죽음의 이 내용이 사실 그 앞에 나온 내용보다는 더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중간에 이전에 있는 사건이지만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멋진 그런 권능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거짓골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진 권능은 또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거짓골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가라는 거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은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으라는 얘기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도운 것을 기억하라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바로 제자들이 가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이제 30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중간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제자의 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삶의 길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목숨이 죽음을 당하는 그 길로 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러니까 이 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분명해져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내 이름, 내 영광, 내 자랑, 내 그 어떤 체면, 위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간 길이 바로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이 또한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좀 비참하고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헤롯 왕이라고 그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4등분으로 나눠서 그 4분의 1을 다스리는 그런 그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헤롯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과 다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이 지금 이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고, 이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이제 갈라져서 이렇게 4개를 각각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그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형제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그 아내로 삼죠. 그 사건이 레위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건 잘못이다, 그건 죄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헤롯은 가만히 있는데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가 열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그 왕, 그 뭐예요? 여왕의 자리인데, 네가 감히 뭔데 하면서 이렇게 열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헤로디아를 위해서 17절에 한번 보세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뒀다. 여자를 위해서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서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도 왜 가뒀냐 보니까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다. 옳은 말을 했다가 그렇게 갇힌 거죠. 게다가 이 여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지 못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20절에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막 크게 막 칭찬하면서도 달가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헤롯은 요한이 얘기한 그것이 막 찔림을 받는 그 어떤 그 모습이 여전히 내 양심을 살아있다고 보여주는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고관들,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신나게 잔치를 하고 술을 흥청망청 먹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야하게 춥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 그 헤롯은 그 딸에게 엄청난 그 허풍을 떨면서 약속을 하죠. 나한테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헤로디아가 자기 엄마한테 뚫으러 가서 헤로디아한테 가서 뭘 구할까요? 그 헤로디아가 구하기, 얘기하기를 요한의 목을 베어와라. 그래서 결국 요한은 목베임을 당합니다. 이 헤롯은 자기가 왕으로서 말했고 주변 신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체면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위치가 있는데 말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죽여버려라, 목을 베어라.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목을 베임을 당하고 그 잔치에 어떤 그 잔치를 장식하는 그런 마지막 퍼레이드로 요한의 목이 잘려서 이제 헤롯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한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죠? 사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던 그런 정말 마지막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 때문에 메뚜기와 헛턱을 먹으면서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선포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게 잡힐 때,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게 잡힐 그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너무 엉뚱하죠? 왜 엉뚱하냐면, 아니, 세례 요한이 그동안 했던 일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준 그런 귀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셔야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잡히는 걸 막아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막아주시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이 잡혔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사역을 그때서야 이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중에 언제 한 번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과연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어려운 그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묻죠. 예수님, 정말 당신이 내가 말한 그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귀신이 쫓김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운동장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요해지며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 이사야가 얘기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나로 인해서 시험들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감옥에 있는 요한한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뭔가 힘들지 않니? 좀 힘을 내라. 다잘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나로 인해서 뭐가 실족하지 않고 시험되지 않으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 요한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의 마지막을 합니다. 자, 요한이 정말 영광스럽게 어떤 사람들을 다 구하면서, 그리고 막 어디 막 폭탄이 떨어졌는데, 뭐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까봐 자기 몸을 딱 던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한 그 영웅적인 모습으로 요한이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이없는 그 상황에서 어이없게 죽어요. 헤롯이 잔치하고 막 자기가 말을 하고 허풍으로 하고, 그거를 그냥 체면 때문에 지켜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존귀한 이 요한이 그냥 그 목이 댕가다 그냥 잘려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실까요? 왜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오해하는 거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많은 교회로 몰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뭘 질문합니까? 너가 요한의 삶을 산다고 해도 괜찮겠니? 너가 요한처럼 멋있게 죽는 것도 아니고 어이없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죽어도 그래도 상관없겠니?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무거운 질문이죠. 이 아침부터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어떻게 돼도 나는 상관이 없는가? 그렇게 거기에 대한 대답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르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거지 나사로는 평생 그 부자 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지로. 자기 몸에 병이 있는데 그걸 낫게 할 수 있는 병, 돈도 없고 의사를 찾아갈 용기도 없고 개가 와서 그 병, 그 막 골문대를 막 핥아먹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아무 문제 없이 병도 없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거지 나사로라도 괜찮냐는 것이죠. 그리고 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이것까지 한번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한처럼 죽었다면 혹은 거지 나사로처럼 죽어도 괜찮냐? 이거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괜찮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도 된다, 나는 상관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랬던 사람이 한 명, 뭐 요한도 아마 그 감옥 속에서 죽는 그 순간에 그랬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랬던 사람 한 사람이 좀 우리에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비참한 자리에 있어도 풍부한 자리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불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뭡니까? 그 비결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걸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로 나는 충분하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섬의 터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막 거대한 어떤 교회를 딱 세워서 막 재정이 넘치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껌껌한 감옥에서 정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준비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전부고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그분이면 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살고 결국 비참하게 죽는 겁니까? 그래도 괜찮을 만큼,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도 요한이 믿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값지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야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 전부랑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 운 좋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될 수 없게 중간에 그 나쁜 애들을 만나서 돈을 뺏기는데 그 100만 원은 저기 양말에 잘 숨겨놔가지고 괜찮았고 주머니에 있던 1,000원을 뺏겼어요. 이 사람 뭐 어떻겠습니까? 1,000원 뺏긴 거에 대해서 기분은 나쁘겠지만 또 재수없게 이 상황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좀 엄청 나쁘겠지만 그래도 지금 자기가 주신 그 100만원이 자기 발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막 얻어 터지면서도 막 속으로 어떻겠습니까? 아, 나한테 100만원이 있어. 어? 그렇죠? 그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100만원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은 1,000원짜리도 있고 뭐 100원짜리도 있고 마이너스 100원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절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쌓아도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그 모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 그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억만 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에 늘 약하니까 거기에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어렵고 힘들고 혹은 때로 기쁘고 감사한 것들은 많아봤자 뭐 10만 원, 많아봤자 뭐 만 원, 그리고 많아봤자 뭐 1,000원 잃고 2,000원 잃고 3,000원 잃는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지고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내 삶에 주어진 어떤 형편과 상황이 그게 아무리 비참하고 어이없고 억울한 거라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은 거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 분이구나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보게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지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없게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야말로 가장 신자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걸 아시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삶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요한의 삶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남편, 그 동생의 아내까지 뺏고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하여서 그 무고한 사람을 그냥 죽이고 하는 세상의 그 욕망,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속여가지고 남편을 이용해서 또 자기의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그 여자의 모습, 이런 세상의 어떤 끔찍한 그 현실을 요한의 삶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헤롯이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나를 절반까지 줄게 이렇게 떵떵거리면 살아도 예수님이 나타난 그 사건을 보면서 이 헤롯이 어떻게 두려워하죠? 아,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네? 죄책감이 묻어있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욕망으로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죄책감에서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어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이 헤롯은 사실 진짜 왕의 타이틀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아이러니한 그 방식을 통해서 이 헤롯의 욕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이 자기가 왕의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사실 로마에 몇 번이나 찾아갔다가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그일 때문에 나중에 AD 39년에 폐위가 돼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그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더 원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욕망해도 가질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바라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든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헤롯의 모습하고 뭐가 다를까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에 의해서 끊임없이 시달리는 그 삶으로부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네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책임 내가 지겠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건 정말 너무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우리는 부름 받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참한 삶으로 찾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삶을 고백하는 삶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누구도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네. 우리 안에는 죄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죄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면에서 두려운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각오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합니다, 그분이 내 전부이고 그분이 정말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남들이 볼때 비참하고 억울하고 저주스러운 그 삶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삶에 가더라도 이런 삶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 물론 아프고 힘든 게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부와 영예와 그 인기와 모든 것을 가진 그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삶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어이없게, 가장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지옥의 심판에 합당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가장 찬란하게 드러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그걸 아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고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제자들 이야기를 듣는 그 이야기 사이 중간에 우리의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마음 심령의 가장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새겨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 힘들게 사는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는지, 문제가 없이 사는지 그걸 우리는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가리키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줘야 될 3대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각오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복된 길입니다. 그게 정말 축복의 길입니다.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욕망들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든 것을 어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죄로 이게 정체된 그런 삶을 결국 남는 거는 죄책감에서 살다가 그냥 자기 욕망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삶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자기 생명 바치시고 우리가 아무리 욕망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그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소중함을 알고 그분의 영광스러움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어떤 형편에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 아버지 하나님 시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책감 가운데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자기 영혼을 망치고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망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부터 정말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속죄함이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역경과 상황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죄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자녀됨과 그 상속받음과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결국이 영원한 지옥이고 심판이라면 그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결단이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한 번뿐이 인생이고 길어야 100년이 인생,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비참한 삶을 또 경험하고 살고 또 그렇게 끝까지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한 나라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행복이라면 그것이 또한 얼마나 큰 비참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또 이루시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정말 소중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존귀하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능력하여 주신다. 네, 5페이지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광고들을 좀 더 확인하시고요. 일대산 전도축제의 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국민이 여기는 마음으로 나 또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자로서 복음을 전하시고 증거하셔서 살려주시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바자회가 5월 21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인이나 또 친구네나 뭐 이웃 그리고 친척네 좀 이렇게 기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돕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청소가 4월 30일 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케냐, 아프리카 케냐로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인도차 나가십니다. 위에서 오가는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23일인가? 그쯤 다음 주에 오셔서 일단 여러분들 모든 여정과 오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축복들, 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할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늘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단순히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고 베풀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또한 분명하게 우리의 신념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영광과 은혜를 그 소중함을 확인하는 그런 이 한 주가 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케 하시니 요한의 죽음 그 앞에서도 그래도 내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믿고 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